속까지 따뜻해지는 제니의 음악 카페. 옛날 추억이 아련히 떠오를 때, 그리움이 묻어날 때, 누군가에게 말을 걸고 싶을 때, 저에게 말을 걸어주세요. 음악 카페가 문을 엽니다. 지난 6월 6일은 퀸스 버스데이였습니다. 뉴질랜드 연휴이기도 했지요. 그리고 특별히 SPM 방송이 새롭게 개편을 해서 여러분을 만나게 된 날이기도 하죠. 제니의 음악카페도 그렇게 해서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네요. 이제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사연과 음악으로 함께 공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니의 음악카페로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쿤에서 패션 의류 자파, 보따리에서 아동 패션 문구류, 슈퍼큐 엔진 오일에서 엔진 교환권 등 상품을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참여 방법은 SPM 방송국 웹사이트 www.spmtv.kr에 접속하셔서 사연 편지함, 제니의 음악 카페를 선택하시고 글을 남겨주시거나 카톡 아이디 SPMTV 친구 추가를 하셔서 사연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언제나 제니의 음악 카페는 활짝 문을 열고 기다리고 있을게요. 함께 하시죠. 첫 번째 곡으로 울랄라 세션의 달의 몰락입니다. 나를 처음 만났을 때도 그녀는 나에게 말했지. 감스럽고 이쁜 저 깊은 달. 나랑 매일 만날 때에도 그녀는 나에게 말했어. 감스럽고 이쁜 달이 좋아. 그녀가 좋아하던 저 달이 그녀가 사랑하던 저 달이 시래 달이 몰락하고 있네. Yeah. 나를 무참히 잡아버릴 때도 그녀는 나에게 말했지. 감스럽고 이쁜 저 이쁜 달리에 나 완전히 끝난 후에도 누군가에게 또 말하겠지. 감스럽고 이쁜 달이 좋아. Oh, oh yeah. 그녀가 좋아하던 저 달이 하고 있네. 달의 몰락, 울랄라 세션의 노래로 들어보았는데요. 슈퍼스타 K3에서 활약했던 그룹이었죠. 원래 가수 김현철 씨가 불러 사랑받았던 노래였는데 울랄라 세션이 재편곡해서 색다른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울랄라 세션과 라이벌로 끝까지 경쟁했었던 버스커 버스커도 굉장했었는데요. 그 후에도 활동을 참 많이 하고 특히 장범준의 자작곡들은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울랄라 세션과는 다른 색깔을 가진 버스커 버스커 정류장 함께 들어보실래요? 해질 무렵 바람도 몹시 불던 날 집에 돌아오는 길 버스 창가에 앉아 불어오는 바람 어쩌지도 못한 채 난 그저 멍할 뿐이었지 나는 이리 바본지 어리석은지 모진 세상이란 걸 아직 모르는지 터지는 울음 입술 물어 삼키며 내려야지 하고 일어설 때 저 멀리 가까워 오늘은 정류장 앞에 희미하게 일렁이 언제부터 기다렸는지 알 수도 없는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그대 봤을 때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댈 안고서 그냥 눈물만 흘러 자꾸 눈물이 흘러 그대로 영원히 있을 수만 그대여서 고마워요 낙엽이 뒹굴고 있는 정류장 앞에 희미하게 일렁이 발 들고 내 얼굴 찾아 헤매는 내가 사준 못을 또 잊고 그댈 봤을 때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댈 안고서 그냥 눈물만 흘러 자꾸 눈물이 흘러 이대로 영원히 있을 수만 그대여서 고마워요 버스 정류장. 아침에는 학생들과 직장인들의 바쁜 걸음을 옮겨주고 저녁에는 수많은 기다림과 이별이 함께 공존하는 장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학창시절에 정류장에서 좋아했던 오빠가 탔는지 확인하고 그 버스에 올라타던 시절이 생각이 나요. 소위 학창시절의 버스맨이라고 아세요? 저는 버스맨이라고 지칭을 했었는데 그 남학생이 버스 안으로 타는지 옆으로 살짝살짝 바라보면서 혼자서 얼굴이 빨개지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결국 졸업할 때까지 한 번도 말을 걸어보지 못하고 지금까지 버스맨으로 기억되어지는 아마 그 학생은 같은 하늘 아래 어디선가 저와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겠죠? 뭐 그런 감정이 꼭 사랑이라고 한정 지을 수는 없지만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10대의 호기심?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에게는 옛날 이 버스 정류장에서 어떤 기억들을 가지고 있으신가요? 뉴질랜드에서는 자동차 이동이 필수이다 보니 많은 분들이 자동차를 이용하면서 정류장에서의 기다림을 많이 잊고 있을지 모르지만 가끔은 운전하는 손을 놓고 버스에 올라타고 어디론가 떠나는 기분을 느껴보는 건 어떨까요? 아이디 바다님이 주신 사연처럼 기다림이 기대되는 제니의 음악카페 금요일입니다. 음악카페가 생겨나서 즐겁다. 오늘 숨쉬고 있어 좋다. 음악이 있어 신난다. 당신이 있어 더욱 빛납니다. 노래 신청곡 집시여인 가수 이치연. 기다림이 있어 좋아요. 제니씨 음악 부탁해요. 이치영과 번님들 노래 집시여인 신청해 주셨는데요. 함께 들어볼게요. 이치영과 버님들의 노래였습니다. 드라마 응답하라 1988에서도 이 노래가 리메이크 되어서 나왔었죠. 정말 7, 80년대의 기억들이 새록새록 나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음악은 우리에게 언제나 청춘이고 현재 진행형 같아요. 저도 여러분과 사연을 함께 하면서 아 나도 저랬는데 아 맞아 이 노래 언제였지? 뭐 이렇게 혼자 중얼중얼 거릴 때가 많아요. 살아온 시간이 다르고 장소가 달라도 음악을 통해서 마치 오랜 친구처럼 느껴지는 건 음악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 아닐까 싶어요.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주말이 기다려지는 우리 함께 추억여행 떠나볼까요? 김한선, 리듬 속의 그 춤을 그리고 정수라, 환희 함께 듣겠습니다. 춤을 아이디 정님의 사연입니다. 지상 낙원이라 부르는 뉴질랜드에서 세 번째 겨울을 맞이합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바람도 많이 불고 날씨도 춥네요. 그래도 유학생활에 행복해하는 우리 집 두 아들 녀석을 보면 그저 모든 것이 감사하죠. 때론 힘들고 지칠 때도 있지만 마야의 나를 외치다 라를 들으며 다시 용기 내어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있답니다. 감사함을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 더 많이 감사하며 이곳 생활에 여러모로 도움 주시는 고마운 분께도 감사함을 전하며 신청곡 부탁드립니다. 마야 나를 외치다. 수고하세요. 티처 인간과 자연 환경의 조화, 정직과 신뢰. 뉴질랜드 SYK 건설. 타일, 방수, 리노베이션, 인테리어. 다양한 건설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SYK 건설은 인재 양성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인정받는 SYK 건설. 앞으로 교민과 더불어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함께 성장하는 기업 SYK 건설. 이케아 카페, 이케아 공부방, 이케아 침실. 우리 가족의 하루에는 이케아가 있습니다. 뉴질랜드 최대 이케아 수입 매장 스웨디시 퍼니처 77 브로드웨이 뉴마켓에서 직접 느낄 수 있는 쇼핑 523-5232. 집 살 때는 247-4989, 땅 팔 때는 247-4989, 부동산은 강병식의 4989, 우리 함께해요 이사철은 4989. 강병식의 참좋은 부동산과 함께 전화하세요. 02-247-4989. 나의 매일을 주님과 걸어가요. 내 아버지 되신 주, 내 모든 것을 아시죠. 주님의 말씀을 붙삼아 내 삶을 그리네. 주가 걸어가신 발자국 위에 내 발을 보게네. 틀림없이 인도하시는 나의 아버지, 주님의 영광 내 삶을 통해 SPM 남태평양 선교방송. 아이디 얼음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뮤지컬 곡 신청합니다. 뮤지컬 빨래 중에서 참 예뻐요와 안녕 그리고 빨래입니다. 참 예뻐요와 안녕은 주인공 솔롱고가 짝사랑하는 나영에게 고백하듯 부르는 노래인데요. 정말 가슴 따뜻한 곡입니다. 빨래는 제가 정말 애정하는 뮤지컬이기도 합니다. 뮤지컬 빨래를 간단히 설명하자면 세상 사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 달동네 사람들 등 소외된 계층을 다루고 있고요. 팍팍한 세상을 살아가는 주변 사람들 이야기를 풀어나갑니다. 서울살이의 고단함도 이야기하고요. 벌써 창작 12주년인데 대학로 소극장에서 현재도 하고 있는 뮤지컬입니다. 많은 배우들이 빨래를 거쳐갔는데요. 그 중에서 주인공 몽골 총각 솔롱고 역을 맡은 홍강호라는 배우가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저는 빨래를 2009년도에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뮤지컬을 한참 보기 시작한 즈음에 회사 동료가 진짜 멋있는 배우가 있다고 소개시켜 주더군요. 배우 홍강호로 이야기하면서 목소리가 정말 꿀이라고요. 그 동료 덕분에 빨래에 출연하는 홍강호 배우를 처음 알게 되었고 지금까지 애정 배우 1순위입니다. 지금은 이미 최정상의 배우가 되어 티켓 전쟁을 해야 겨우 좋은 자리로 배우를 볼 수 있지만 2009년도 초반까지만 해도 대중에게 인지도가 높지 않아서 좋은 자리를 얻기가 쉬웠답니다. 뮤지컬 이야기가 나와서 저도 모르게 장문의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네요. 뮤지컬 빨래에서 빨래 곡 중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난 빨래를 하면서 얼룩 같은 어제를 지우고 먼지 같은 오늘을 털어내고 주름진 내일을 다려요. 잘 다려진 내일을 걸치고 오늘을 살아요. 여주인공 나영이가 옥상에서 빨래를 널다가 부르는 곡인데요. 힘든 시기에 힐링을 안겨준 가사이기도 합니다. 꼭 들려주실 거죠? 아마 어제 뮤지컬 맨 오브 라만차 OST로 꾸몄었는데요. 어제 방송을 듣고 어른님도 좋아하던 뮤지컬이 생각나셨나봐요. 거의 작가 수준으로 뮤지컬을 소개시켜 주셨네요. 진짜 홍광호 씨 열렬 팬이신가 봐요. 꼭 틀어달라고 하셨으니 보내드려야겠죠. 홍광호 씨가 부릅니다. 참 예뻐요. 이어서 안녕. 사람 파란 하늘 아래서 서 있는 아름다운 사람 내 맘을 두드리네 언제까지나 파란 하늘 아래 서 있을 말아라 빨리 놀러 와야지 일요일엔 오지 말아라 아 언제까지 예쁜 노래죠. 금요일 오후 제니의 음악카페입니다. 아, 저도 대학로에서 아담한 소극장에서 홍강호 씨 주연은 아니지만 빨래 뮤지컬을 봤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네요. 저도 아이디 어른님 덕분에 홍강호 씨의 꿀이 뚝뚝 떨어지는 목소리 음악카페를 통해 듣게 되니 새로운 느낌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사연으로 함께하는 방송 뉴질랜드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 음악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참 예뻐요. 내 마음 가져간 사람. 노랫말처럼 저에게도 청취자 여러분이 계시다는 것이 신기하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참 예쁘답니다. 오후에 커피 한 잔 내려놓고 함께 추억을 볼 수 있는 음악 카페. 또 다른 사연이 이어집니다. 아이디 비비안님. 안녕하세요. 오후 5시가 기다려지는 음악카페 팬입니다. 제니님의 편안한 음성에 귀 기울이며 커피 한 잔의 여유를 느껴봅니다. 제가 신청하고 싶은 노래는 신승훈의 미소 속에 비친 그대입니다. 13년 전 뉴질랜드에 있던 남편과 한국에 있던 제가 밤마다 전화기 붙들고 연애하던 시절 남편이 첫 소절을 개사해서 불러주곤 했답니다. 까마득한 그 시절이 정말 그립네요. 저에게 장미보다 아름답다고 했던 그를 지금 옆에서 보고 있자니 웃음이 납니다. 옛 추억을 새록새록 떠올리며 남편이랑 함께 듣고 싶어요. 꼭 들려주실 거죠? 리무에라에서 비비안님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노래 미소 속에 비친 그대 장미보다 아름답진 않지만 그보다 더 진한 향기가 너는 별빛보다 환하진 않지만 그보다 더 따사로워 탑자 위에 놓인 너의 사진을 보며 슬픈 목소리로 불러보지만 아무 말도 없는 그대 나만을 바라보며 변함없는 미소를 주나 내가 아는 사랑은 그댈 위한 나의 마음 그리고 그대의 미소 추억에 빠져 있네. 장미보다 아름다운 비비안님, 어떠세요? 남편분과 추억이 다시 살아나시나요? 13년 전 그 사람과 지금도 함께 또 앞으로도 함께 하실 그 시간을 상상하며 저도 함께 들으니 참 따뜻했던 기억이 스쳐가는 것 같아요. 좋은 사연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음악으로 함께하는 제니의 음악카페. 이어지는 사연은 음악카페 단골손님이 되실 것 같은 비누님 사연입니다. 심심한 뉴질랜드에서 옛 기억 속속 나오는 음악을 들으면서 얼마나 힐링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번 제 신청곡은 마로니에의 칵테일 사랑입니다. 마로니에 3집으로 1994년에 발매된 노래이고요. 언제 또 어떻게 이 노래를 접하게 됐는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오랫동안 정말 질리지 않고 듣는 노래입니다. 이 상큼한 노래로 듣는 분들도 기분이 상큼해지셨으면 합니다. 마치 후리지아 꽃향기 같은 마로니에의 칵테일 사랑. 8090 세대들은 아마 이 노래로 사랑 고백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1994년도에 발매된 앨범에 수록되었죠. 한편에 시가 있는 전시회장도 가고 그리움의 편지를 쓰고파. 노랫말처럼 정말 처음 시작하고 있는 연인들에게 어울리는 노래네요. 마로니에의 칵테일. 정도 가고 밤새도록 그리우네. 일하며 주거니 시들건 그막을 내귀가에 속삭여 주며 아침 햇살 눈부시네 나를 깨워 주 그런 연이 내게 마음이 울적한 날에 거리를 걸으면서도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제니의 음악 카페. 스마트폰에서 www.spmtv.kr로 접속하시면 실시간 듣기 또한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금요일입니다. 오후에는 일상의 수고로움을 조금 내려놓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는 건 어떨까요? 이어서 아이디 리버님의 사연입니다. 다들 학창시절은 언제 되돌아봐도 아련하고 당시 친구들과 삼삼오 모여서 이야기하다 보면 언제든 그때로 돌아간 듯 매번 만나서 꺼내는 같은 추억 이야기지만 몇십 년 전 얘기가 아직도 어제일 마냥 생생하고 어린 시절 추억 이야기하느라 밤새는 줄 모르고 이야기가 이어지죠. 이 노래를 들으면 커간다는 게 멋모르는 시절에 만났던 나의 친구들이 보고 싶어져요. 이제는 각자의 삶이 생겨서 제대로 연락도 하지 못하고 카톡으로나마 서로의 프로필과 알림말을 보며 아, 잘 살고 있구나 하게 되는데요. 조피디의 친구여 가사를 생각하며 오랜만에 보고 싶은 친구들에게 안부 전하면서 노래 신청합니다. 이 노래는 노래방에서 마지막에 친구들과 함께 부르는 베스트5 중에 하나인 조피디의 친구여 가수 인순이씨가 피처링해서 더 인기 있었던 곡이었죠. 노래 친구여 함께 하시죠. 'Cause I'm back again, yeah, once again. It's your PD time once again. I'm back again, yeah, once again. With Insuni on top again. I'm back again, yeah, once again. Come on. 우리 이제 얘기로만 긴 긴 밤이 지나도록 When the time is alright, it's a way to survive. 같이 늙어간데 말이 내게는 그저 먼 미래의 일일 뿐이었는데 얼굴에 솜털은 흔적도 없구요. 어느새 남자의 미래는 책임감과 무거운 중압감. 하지만 햇살은 저 높은 곳에 각자의 이상을 위해 모두 바꾸네. 자랑스러운 나의 친구들아 나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단다. 우리 일 사랑 사회가 이슈하기만은 인간적일 뿐인 실수는 모두 겪어야지. 너무 재수 없는 직장 상사 얘기 별 수 없이 아저씨 되는 게 뭐가 개수. 이 담에 소주 한 잔 할 때까지 답장은 필수. Always miss you. 우리들의 얘기로만 긴 세월은 무감각해져가 내 현실의 삶과 이상 속에 아련한 추억이 너무 그립네. 친구들과 뒤로도 그 동네 바쁘게 지내온 나날 속에 지난 날은 돌아보지 못했는데 어느 날 잠에서 깨어날 때 꿈에서 본 듯한 나의 동네 찾아가 왔지. 친구들과 같이 너무 큰 기쁨으로 가슴이 뛰어지 데자부 느끼고 추억의 자리에서 흐느끼고 생각에 생각이 꼬리를 물고 해지면 서두병 나만 흐르고 여기 추억과 바닷바람 그리고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네. 인생에 뭐가 더 있나. 돈, 명예, 미래 다이아말로 영원할 순 없어. 다이아몬드같이 something's never change yeah. 순이 조PD Let's party 인생 끝날 때까지 Come on 우리들 얘기로만 긴긴 밤이 지나도록 세월이 지나도 변치 말자고 약속했잖아. 영원토록 변치 않는 그런 믿음 간직할래. 세월이 지나서 이젠 바쁘다 봐도 우리의 추억을 기억해줘. 이젠 뭘 하든 봐도 그 시절 같을 순 없으리오. 이젠 바쁘다 봐도 가끔 전화를 해보시오. 이젠 뭘 하든 봐도 그때와 같을 순 없으리오. 이젠 바쁘다 봐도 우리의 추억을 기억해줘 친구야. 금요일 오후 친구들, 가족들과 함께 저녁시간 잘 보내고 계시죠? 저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제니 음악카페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항상 오후 5시에 찾아갑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SPM 방송은 교민 여러분들에게 힐링이 되는 라디오 방송이 되기 위해서 함께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제니였습니다. 꽃향기 같은 오후 되시기 바라면서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만나요. 떠나가는 여행 너를 향한 내 마음 절대 안 변해. 보고 또 봐도 또 다시나 반해. 꿈만 같아 우리 둘이 함께. 우린 서로 아무 말도 없이 이렇다 한 행선지도 없이 빡빡한 저 세상 등지고 너와 내가 나지만 같지도 하지 못했었던 말 한땐 다시 안 본다 했었나. 허나 지금 우리 둘만 이 차 속에 어느덧 훌쩍 지나버린 고개. 비와 바람도 세상과 사람도 우릴 막지 말라. 우린 지금 빨라 우릴 갈라놓던 속세 탈출하는 찰나. 우린 지금 아주 빨라.